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좀, 감정이 좀 격했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그 자기의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밝히면 안 된다고 좀 배워왔습니다. 자기의 그런 사적인 생각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것들이 생각들이 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과 또 환경적인 영향을 또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설교 가운데 그 독서와 그런 감정들이 또 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며 또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분별하여 좋은 것만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는 뭐 여러 가지를 다루겠지만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악한 자들의 멸망. 약간 부정적인 거지만 여기서의 그 본문에서는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의 그런 그 상이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구절에서는 더러운 자는 더럽게, 또 악한 자는 악하게, 또 의로운 자는 의롭게 두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의 그 어떤 설교자들을 보면 아, 그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도 소천하셨지만은 그 천국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의 상이다. 이 땅에서의 그런 행한 것 또 주를 위해서의 그런 열심 그런 것까지 상을 바란다면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고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영원히 보낼 수가 있는가 그런 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고 영혼이 멸절하여 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존 스토트의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영영한 불 가운데, 영영한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아담과 그 거지와 부자와 이름 모를,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는, 너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부자, 그리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생명체에 기억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런,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그 지옥 가운데, 불구덩 가운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셔서 외치는 모습과, 또한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게 되며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 기록한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그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 그런 복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도 저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전체적으로 흘러서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교회,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또 그 안에는 용서와 회개와 긍휼, 그것이 녹아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다음에 그 정의와 심판, 악한 자의 멸망,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의 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졌지만 살인이 죄란 것과 또 살인자들은, 거짓말한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21장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와 물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며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여 신의 성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니 성령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의 율법인 그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약에서는 무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공의와 정의가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보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의지 않고 생명에 이롭고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는 심판과 공의와 정의가 녹아져 있습니다. 봐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다는 저렇게 죽는다.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게 십자가인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반쪽짜리 십자가만 기억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그러다 보니까 방종합니다. 아, 어떤 자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의 그 용도가 죄를 짓고 죄를 마음껏 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무기가 돼버립니다.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너는 한번 구원받았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바로 영지주의 패당이었고 지금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있는 구원파가 바로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눈이 범죄하느냐? 너 눈 빼버려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너 발이 범죄하느냐? 발 잘라버려라. 너 팔이 범죄하느냐? 팔 잘라버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눈을 뽑고 팔을 잘리고 다리를 잘라버린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에서 각 첫 설교라고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산상수훈 설교 중에 이렇게 죄의 무서움, 아예 뽑아버리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의 무서움, 형벌의 무서움, 그거에 대해서 밝히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뭐 설교에서 뭐 공포를 유장하고 뭐 두렵게 하고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게 하고 뭐 그런 건 뭐 이렇게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한 구절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십시오. 떨 건 떠십시오. 구원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릴 가운데 있을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와 회개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요, 십자가를 만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비참함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가 함부로 죄 짓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 행한 대로 갚아주이라. 악한 자의 멸망은 끝까지 얘기하고 있으며 그 율법의 의로움은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1.1이 돼도 사라지지 않으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그 거룩함에서 우리를 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테,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인격적으로 돌이켜 예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 나아가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가룟 유다처럼 양심에 찔려서 돈 갖다 주고 자기 목 매달아서 죽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란 어떤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에테는 너가 그 하나님과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그 부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전 인격적인 그런 돌이킴. 그 회개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 가운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말씀이 있는 자는 죄를 질 수 없나니, 결국 너는, 원어적으로는, 해석으로는 결국 너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되며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완료형,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죄의 핑계요 무기가 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과 성령의 운행 가운데 그나마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살인, 많은 범죄, 많은 음해, 그런 것들과 많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우리는 또한 죄의 대가를 날마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을 먹으며 지옥으로 가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요,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요새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그 부흥과 그런 지금의 이런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라고 할까요? 800만, 1000만이 믿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굶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종들을 위해서 쌀을 퍼주며 십일조를 떼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신실한 성도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을 덮고 그 보부상들, 성경책을 나르며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덮고 기도하는, 한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청년들이 두 산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헌신된 자들과 그런 기도자들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흥이, 기독교가 한국에 있게 된 것을 반드시 감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참 일부, 아니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요새 듭니다. 돈을 바라고 어느 정도의 그 부와 그런 것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은 째짜분이 아닙니다. 통이 크시고 또한 풍성히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녀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기뻐했던 장소입니다. 풍성했었고 은혜의 강과 부유의 강과 결실의 강과 능력의 강이 넘쳤고, 거기엔 죄가 없었으며 벌거벗어도 수치가 없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고, 먹을 것과 모든 것이 풍성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복, 하나님의 행복, 이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은 너희가 좀 알아줘라. 나는 너희가 고통받고 그런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요새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째째한 분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신 분이고 잘되게 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가난하고 찌질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부유하고 잘 먹었더니 너희가 나를 잊을까 한다, 걱정한다, 오히려 출애굽기 그 창출 레민 신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 떠나서 오히려 너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갖고 부유해졌다, 잘 산다 얘기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얘네들 복주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받을 만한 그릇이 번쳐 되십시오. 하나님은 복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복복 하면 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복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이 세상을 붙드니까 이 정도라도 거룩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물을 주시고 지구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다 더워 죽습니다. 아십니까?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물도 사먹고 공기까지 사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저먹는 것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11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1조 내면 복받고 11조 안 내면 저주받아. 이렇게 설교나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타락한 은사자들이나 그런 잘못된 은사자들 보면 좀 리얼하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조작까지 하고 사고까지 유발시킵니다. 내가 전부 나중에 이런 사람 봤습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아들이 사고 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한 사람 내가 봤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너 내 말 안 들었고 내가 한 말 안 들었더니 주의 목자의 말을 안 들어? 너 다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어. 그래갖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사고 나게 그 영적 은사자들이나 그 투시 은사자들이나 타락한 은사자들이 당을 져서 사고를 일으킵니다. 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을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원수를 너가 친히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남이 비판하거든 비판하지 말며 뭐 그런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그럼 그 왼쪽 밤도 되면 그 다른 쪽 밤도 되고 그런 구절이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한 설교자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수를 너 손으로 친히 갚지 말라. 오히려 원수에게는 더 잘해주고 그 머리 위에 그 원수에게 잘해준 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지나친 잔인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수를 갚아도 지나친 잔인함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준이 되게 높은 겁니다. 저도 그것이 막 화가 나고, 그런,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조작 같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시간 내내 방문을 붙잡고 신음소리 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갔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고도 이상하게 납니다. 사고가 날 것도 아니고, 이상한 환경 가운데 나는 그런 경우도 좀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로 가지 말라 해서 사고가 날 것도 막아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린 죽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아,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한 자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며 웃으며 죽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니,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삽니까? 하고 기도를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처절함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 성경에서 보면 원수를 향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악한 자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내가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영조 목사님의 그런 목회나 그런 것들을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한동대를 하려고 할 때 뭐 하영조 목사님을 쫓겨내야 된다는 그런 무리들, 그런 것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것이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며 거기에 집중하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해결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타락한 은사자들, 투시나 뭐 그런 쥐새끼 노릇이라는 자들, 영적 조작이나 하고 남의 약점이나 노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악한 자의 멸망과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욕되는 정욕이 들끓습니다. 뭐 음란 귀신 들었다, 뭐 내쫓아야 된다.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청년. 불 끊는 청년.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건강한 성생활과 건강한 연애,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한 그릇,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또 믿음과 의와 거룩함을 주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오면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신천지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뭐 겁만 화려한 것 같고 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천지의 잘남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부패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의 그런 악을 이용하시는 심판이라고 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였다라는 구절에 또 다음 구절에서 보면 마귀가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는 허용과 신의 성품인 사랑과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고 그 공의와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정적인 예정론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러니까 몰 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잘 아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은 몰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이 다 승하게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신다는 것들이 신약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 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예정 또한 하나님의 그 신비와 초이성적인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이 어느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지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밝히셨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시적 하나님, 그러니까는 자기를 계시하여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안다 이런 언어를 합신 그 박윤성 목사님이 잘 사용했던 그런 언어가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계시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외칠지어다.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옆에 물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렇게 그 시편 기자와의 찬양과 또한 그런 성경에서의 그런 선지자들의 찬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우리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과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의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 우리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나?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없으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딴 데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모르는 더 예정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틀리고 그 바로 옆에 달린 나를 기억하사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 바울과 그 옆에 달린 오른쪽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와 그 상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영광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상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들을 동참하게 한다.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너희들의 모든 행한 것을 하나님이 그 상을 갚아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갚아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던져 생명의 면류관을 그 금면류관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상을 주고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우리 능력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지전능 플러스 무능력은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건 넌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내게 접붙여 있어라. 오직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 능력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까지 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내가 수고와 넘치는 고난을 당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결론과 그 고백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내면 복받고 부자되고 잘돼. 그래서 11조 내십니까? 아니면 11조 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 것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이 모든 물질을 드려서 선한 일에 사용되고 다 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내가 선한 청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위해 넉넉함을 위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공급과 이 모든 사랑과 그 의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11조를 드리니이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왜 12조 내지 말라 뭐 12조가 뭐다 뭐라 얘기하는데 전 답답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너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그겁니다. 너 다 바쳐. 너 자신을 바쳐. 11조니 뭐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다 바쳤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한 사람의 복을 주는데 이렇게 복을 줍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다 먹어치웁니다. 아무것도 없냐?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줍니다. 아니 먹고 죽을 그것을 뺏어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걸 주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그걸 받아 먹는 사람도 참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받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내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복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던 자기가 먹고 죽을 음식과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11조가 문제가 안 됩니다. 드리고 나서 확실하게 검증하십시오. 요새는 사기치는 목사들이나 주의 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또 타락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의 주제 하나가 뭐냐면 도덕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도덕에 대해서 강조했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가 도덕적으로 행할 때 어떤 선을 행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장애인을 돕고 장애인들을 막 끼안고 같이 살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괜찮구나 하고 돈을 후원하고 많은 것들을 후원해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 장기 팔고 죽이고 등쳐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행할 때, 선을 행하죠 행할 때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런 일을 할 때 왕성해져서 선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내고 이 헌금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두눈 부릅뜨고 검증해야 합니다. 아, 은혜, 아, 믿음. 성경은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한 사람도 무려 10년에서 13년,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그 똑똑한 엘리트였는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무려 13년을 훈련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아니, 그냥, 뭐, 무슨 40일 금식 기도해갖고, 무슨 다운로드 받고 왔고, 무슨 실력해졌다고 와서 떠드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아,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그런 사람도 3년 밤낮으로 그것도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배웠습니다. 반복하면서. 그런데도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보십시오.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권력 차지하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편에 나를 좌의정 우의정 그거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이게 교육학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만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쓴 적이 없습니다. 누굴 쓰던. 그리고 뭐 그냥 복준적 글쎄요. 전 못 봤습니다. 복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말씀을 주고 감동하게 하며 순종에 이르게 하고 그 가운데 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저는 이걸 봤어도 그래서 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복의 결과만 보지 말고 복 그 자체를 봐라.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을 보면 하늘의 그 상금이 다르며 심판이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금 다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다 은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또한 어떤 자가 잘되고 부유하면 이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냥 한번 던져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복받은 사람들의 복은 그 복이 흘러서 옆에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그 결과와 세상적인 복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며 틀립니다. 상급의 개념 또한 저는 천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상을 받고 그가 잘 되면 그 복이 그 영광이 그 주위에 기쁨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것이 뭐 부러울 수는 있을지라도 이 땅처럼 원망과 그런 아픔과 쟤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저는 그 사정이 얘긴데 그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말을 좀 하겠는데 그 사법고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사법고시를 없애서 지금 거의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엘리트층 그 S대, 고대, 연대, 서울대에 거의 들어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돈으로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영어 교사 붙이고 미리 다 교육하면 못 당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그 대학교 자체가 지금 돈 많지 않습니까? 부유하지 않습니까? 뭐 지방대학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법대학을 만들어서 그 부유층이 돈이 글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부유층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와 그런 법의 위치까지 차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으로 사법고시를 없애버려갖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가난하고 고통이 뭔지를 알고 못 먹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붙어서 갱신이 법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법같이 법에도 인정과 사랑과 그런 낮은 자들과 천대받는 자의 아픔을 알면서 그 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정치적이며 부유층에 그래서 그 검사들 개혁해야 된다. 경찰들 요새 경찰 믿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부터 정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을 사적인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적인 거고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부유와 잘됨과 축복의 개념과 하늘에서의 부유와 잘됨과 축복의 개념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급? 아야, 천국에서도 계급과 부유와 차별이 있어?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처녀면서 무려 선교와 전도를 떠나는 80%가 여성이며 처녀라고 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결혼도 안하고 지금 한 60%로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상이 없다면 그들은 돌아와도 잘 집도 없고 대우해 준 사람도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 열심히 하고 돌아왔더니 그 옆에서는 화려하게 어떤 사업가인지 대통령인지 뭔지 정치가인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막 내려오고 있고 박수를 막 받고 있고 자기는 선교와 전대서 헌신과 그렇게 왔더니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답니다. 기억해 준 사람도 없고. 근데 상이 똑같다고요? 그게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으니 너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그 상 또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인 신의 반열에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아멘.